나무가 멋있어서. 거기. 아 나무가 멋있어서. 저는 시험 보러 갔었어요 성균관대학교에. 저도요. 저 성균관대 논술 시험. 저도 보러 논술 시험 보러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가고 싶었던 이유가 되게 단순했어요. 성균관 그 되게 그 옛날에 그 알죠 학자들 네 그냥 그런 게 뭔가 되게 느낌이 성균관 스캔들 드라마 봐서 그런가요? 저는 가고 싶진 않은데 엄마가 네. 자기가 원서비를 내니까 아.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하나 써달라고 하셔가지고 정말요? 네 그래서 그럼 엄마가 또 성균관대를 좋아하셔가지고 아. 성대를 써봐라 저는 별로 쓰고 싶지 그랬구나. 않았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돈을 내주니까는 아, 엄마 돈이니까 하나 말을 들었죠 그래서 써서 시험을 봤지만 네 떨어졌어요 지금이 좋아요 네 그쵸 저는 원래 아무 데도 없어요 그쵸 한국학과로 오고 싶었는데 네. 엄마가 그렇게 계속 말씀하셔서 성대 논술 봐서 그 받은 볼펜 있어요 지금 네 그 되게 비싼 볼펜이죠 그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가 산으로 성대의 볼펜? 아, 그 논술 시험 볼 때 볼펜 하나씩 나눠줬거든요 네 그거 좋더라고요 아 원서비가 더 비쌌지만 제가 성대 또 벽돌 하나 쌓아주고 왔거든요. 刚才我说我一开始来韩国的时候其实没有想要来庆熙大学啊，我其实最想去的地方是成均馆大学，因为我觉得他们那个校园很复古，很漂亮啊。然后他那边里面的那个树啊特别好看，然后塔黑跟松问说他们之前其实也是很想要。 填报那个成均馆的，那台黑是因为他自己个人比较喜欢这个大学，那松文的话是因为他妈妈喜欢成均馆的那个儒生的那种传统，所以希望他能够填报，但是最后他们还都是来到了庆熙大学。아 그러면 어 그 수능? 네 수능? 수능과 별도로 시험 보는 거예요? 그거는? 네 논술 시험은 따로 보는 거예요. 아 그거 잘 제대로 잘 모르겠어요. 수능 그러니까 논술 시험은 수시라는 전형에 속하는데요. 아 수시. 네네. 수시는 수능보다 그 전에. 네 맞아요. 시험 보는 네 거죠? 학교 성적이나 뭐 아. 면접을 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면접을 봐서 들어왔고 논술 시험을 보기도 하고 적성 검사라고. 와 진짜 뭐. 네 되게 다양해요. 대기업 뽑는 그런 그런. 네 맞아요. 옛날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시가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많이 넣을 수 있었는데 어느 저희 때부터인가요? 그 전부터인가는 6개로 한정이 돼서 6개로 수시를 지원할 수 있었어요. 아 이런 거예요? 그냥 수는 전체 다 같이 시험 보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 점수에 따라 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수시는 내가 원하는 학교를 먼저 지원해서 그 학교의 시험 따로 보고 네. 합격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맞아요. 대학을 가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시라고 해요. 수시는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을 위주로 활동으로 대학을 가건 지원하거나 아니면 뭐 논술 시험을 보거나 뭐 적성 검사를 보거나 아니면 학교 성적만으로 가는 전형도 있어요. 그렇게 한 네 가지 네네, 정도? 네,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 네, 정시는 수능이라는 큰 시험, 고3,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다 치르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만 보고 그 시험 성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건 정시라고 해요. 근데 이제 수시로 만약에 대학을 합격하면요. 정시로는 지원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수시 지원을 하는데 되게 머리싸움인 게 제가 정시가 잘 나올 것 같으면 수시에서 떨어져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원하는 학교의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하고 또 수시가 정시랑 아예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시에서 예를 들어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정시 수능 성적을 좀 봐요. 그래가지고 되게 막 복잡하고 근데 수시는 수능보다 먼저 보니까 왜 수능의 그 성적도 봐야죠? 아, 수능의 성적을 왜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저희 면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보는데 그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글만 잘 쓴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적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수시, 아 정시, 수능을 보고 나서 수능 성적 일정 이상의 학생들 논술 시험만 보는 거예요. 그 점수만. 그래서 우선 지원은 하는데 네. 그래서 논술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능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과목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뭐 국어, 영어 이렇게 두 과목이 네. 들어가기도 국어, 하고 영어, 뭐 수학. 국어, 수학 이렇게 두 과목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건 약간 과마다 네. 다 달라요. 대학교랑 대학교 학과마다 다른데 최저 점수라고 해요. 네. 어느 정도 이상을 맞춘 사람만 그 중에서 논술 성적을 가지고 또 뽑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논술을 원래 준비했거든요. 네, 복잡해요. 논술 원래 준비했는데 갑자기 면접 전형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논술을 해야 되니까 수능 공부도 하면서 또 면접을 하려면 자소서 쓰고 그래야 되니까 그냥 여러 가지로 다 준비했던 것 같아요, 되게. 今天我们要来跟大家说一下关于韩国的这个高考制度啊，就是高中生他们怎么样，通过什么样的方式进入大学。那韩国的话呢，有三种制度啊，也就是三个单词叫做 수능, 수시, 还有就是총시。那其实可以把 수능 和총시看成一个啊，那这个수시的话我现在先简单跟大家来说一说是什么样的一个区别。총시也就是수능시험是修能考试，就是一个跟我们国内的这个高考是一样的。学生呢他是通过自己考试的成绩，然后他可以进哪一所大学，然后就可以到那所大学里面，跟我们国内的高考制度是一样的。那수시的话就比较特别，수시的话就是韩语中有一个单词叫做수시로모모하다，就是说随时的一个意思。那수시这个考试是这样子的，他平常呢会看这个学生平日的一个成绩，所以在高考之前学生可以志愿去报考他想要考的大学。那每一所大学呢，它每一所大学里面每一个科目它都有这个수시，都有这个这样的一个单独的一个考试。那它会选拔一些就是平日里对于它这个专业来说比较符合的学生，所以呢还会进行这个面试，然后跟它这个专业有关的一些笔试等等的，就是特别的提前选拔学生这样子的。那对于韩国学生来说，不管是수시也好还是총시也好，其实比较头疼的一件事情是因为如果我之前是去填了这个수시，就是我之前我先去报考了这个大学，但是呢我后面我的那个수능啊，我的高考成绩又考得特别好，那么我就没有办法进入更好的大学，因为我之前在苏西的那一轮当中我已经被选拔了，所以我就是已经预定我要到那所大学，没有办法取消。但是如果我前面如果我不去考苏西，那我可能就是只是去考这个高考苏嫩西红，那有可能我就是考得不好，那没有办法进入很好的大学。所以对于韩国学生来说这个还是一个蛮头疼的问题。 그러면경희대학교는그때수시를통해서돌아왔어요아니면수능을통해서돌아왔어요 이게되게신기하고재미있는건데 저랑성원씨랑둘다입학사정관전형이라고면접전형으로들어왔어요근데저희가그때 수능전에이미뽑혔어요 아니요결과는수능보고일주일뒤에결과가나왔는데그래서수능공부도계속해야됐죠、 네、 근데그전에모든게다끝나긴했어요1차2차시험이다그2차가면접인데저희가같은대기실옆자리에앉아있었어요 네네 아니그때는몰랐어요 얼굴만보고 네왜냐면그때둘다지각을했거든요그래서 그래서기억에남아요 진짜묘한인연이네요 제가기억에나는게이제제가일찍도착했어요학교에그멀티미디어관에서면접봤거든요 네 네, 네근데멀티미디어관앞에서제가네부모님과얘기하고있는데갑자기그훨씬면접시간전인데지금빨리들어오세요하는거예요다시험보는학생들은그래서제가후다닥가가지고갔는데이제강의실에서이렇게면접순서대로앉아있었어요근데이미학생들이다앉아있는거예요그래서저보고맨뒤에앉으라고했는데그때성원씨도맨뒤에앉았어요、 네、 저랑같이 네, 네옆자리에근데그 네, 이미 면접 순서를 다른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저희는 늦게 들어와서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그 저 옆에 늦게 같이 들어온 친구가 있으니까 저 친구가 물어보지 않을까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들고 저 면접 순서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성원 씨가 아 저도요 이러는 기억나죠? 네네 저도 옆에서 어떤 친구가 물어보길래 옆에서 아 저도요 이렇게 물어봐서 면접 순서 알려달라고. 네. 근데 나중에 얘기하다가 그랬다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그 옆에 애가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저희들. 그러면 네. 그날은 그냥 네. 만나는 사이고 네 그냥 스쳐 지나간 거죠. 아, 네. 그러면 룸메이트 되는 계기도 그거였어요? 그거는 그 전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붙고 나서 정모라는 게 있고 OT라는 게 있어요. 정모는 그냥 하루 만나서 같이 노는 거고 미리 OT는 이제 다 신입생들 가는 그 여행 있잖아요. 근데 OT를 가기 전에 저는 수시 합격생들을 위한 예비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한 달간 학교에서 미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해서 그걸 하고 정모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성원 씨 그때 정모도 못 왔죠 아마.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OT 가기 전에 성원 씨한테 카톡이 왔어요 갑자기. 개인 카톡. 그쵸? 그쵸. 네. 네. 그래가지고 아니 만나자고는 아니고 그냥 되게 일상적인 내용이었는데 일상적인 내용이었는데 그때 되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되게 친해져가지고 OT 가서 네. 내내 붙어다녔어요. 네, 되게. 맞아. 그러면 그때는 서로 그 네. 면접 보는 날 그 옆에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아, 몰랐어요. 아 그때 그냥 깜빡해가지고. 네, 그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다가. 기억이 없어가지고. 네, 네. 아. 설마 그 옆자리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다음에 그 기억나는 게 오티나 아침에 만났던 거 기억나요? 학교 외대 앞에서? 그때도 둘 다 늦었어요. 아니 늦은 건 아니고 좀 정확 딱 시간 맞춰서 갔는데 제가 이제 막 아 나 좀 늦을 것 같다 어떡하지 했더니 얘가 저도 막 나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제가 저는 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정문 앞에서 걸어가는데 성원이 아빠차 타고 왔죠. 네 저는 아빠차 여기 외대 앞에서 내렸거든요. 근데 딱 제가 길에서 딱 마주쳤는데 서로를 알아보겠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보고 처음 만났는데 그래서 어? 이래가지고 같이 들어갔죠. 네. 아 기억난 게 아니라 이제 네 그때도 아직 몰랐어요. 처음 네. 만난 거예요. 그때 처음 만났죠. 그리고 외대 앞에서. 오티를 갔는데 또 저희가 둘이 그런 게 둘 다 술을 못 마셔요. 그래서 오티 때 술 되게 많이 마시잖아요. 되게 서로 의지를 많이 했죠. 기억나죠? 그 새벽에. 그렇죠. 새벽에 그 난리를 쳤었는데. 아 새벽에. 네 새벽이요. 새벽 내내 술을 마시니까 근데 저희는 못 마시잖아요. 둘이 따로 계속 도망가고 어디로. 둘이 되게 의지를 많이 하고 같이 잤죠 아마. 그때. 네 같이 잤죠. 이불도 막 없어갖고 그때 네. 저희 둘이 되게 고생을 좀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학년 1학기 때는 많이 마주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각자 생활이 바빠가지고. 그때는 아직 룸메이트 아니었어요. 네네. 그때 룸메이트는 자동으로 강제 정해졌어요 학교에서. 1학년 1학기 때라. 그래서 했죠. 네. 그러다가 여름방학 때부터 다시 좀 더 친해졌죠? 네. 그래서 계속 친하게 지내다가 방학 때도 계속 만났거든요. 그러다가 만나서 우리 뭐 했었죠? 만나서 먹었죠. 같이 먹고 같이 다이어트 하고 다이어트를 같이 한 기억은 없어요. 같이 먹은 기억만 많은데 그쵸. 같이 먹고 쇼핑하고 네. 그랬는데 이제 놀다가 2학년 1학기 때 그때 이제 같은 기숙사 또 이제 가게 되면서 그때 선배랑 같이 셋이 룸메이트를 한 학기 하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저희 둘이 살고 있어요. 刚才达黑跟宋文跟我们说了他们两个人的很算是很奇妙的缘分吧，他们从高考面试的那一天，在我们清溪大学的墨尔馆。 在那个地方他们两个人一起迟到，然后一起不知道状况是什么，然后到后来他们进入了韩语系，然后参加这个 MTOT 的那一天又发生了等等的很多的事情，然后到后来他们两个又成为了这个 roommate， 就是一起住的室友， 这样子的刚才跟我们分享了他们两个人的一个故事 그래서지금둘이는제이기아니면우정원 우정원살아요네 네 우정원就是友情院是我们庆熙大学的一个宿舍的名字哈哈 저수시에기숙사맞죠수시에수시요수시요수시요